우리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마자르 노동당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총연소조 민주공고총연주체사상연구소조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최근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들은 이번 시험 발사는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조선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시비한 것으로서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공갈도 조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